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드 반대 대선 행동이 6일 자유한국당 대선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사드 배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을 결의했습니다.